옅은 바람 냄새에 두 눈을 감아본다. 낡은 가슴 여전한 떨림 그대가 온다. 어렴풋이 피어오르니 그 옛날의 기억이 두 눈에 소리 없이 흘러 이 가슴을 없이 그대가 본다.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본다. 안정해진 너의 계절에 가슴이 시려 돌아보면 어제 같은 날들 그 시절은 영원하다.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.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부르.